sorri, kahamandam pandito muri kenari sengangan dengkana boryatan komun mori Acizu, hempong, najilnya, asahi, morte kaji, alio, kagon saran, nado gaci taraga mionandiki. 나도 같이 따라가면 안 될까 오늘 밤이기엔 이렇게 쓴다 아직도 그 아침이 믿기만 하다고 은하수 한 편에 그려지는 얼굴 차라리 잊으려 눈 감아버렸다 싸늘한 새벽바람 흔들리던 입새 그 사람 간 길에 대신 해주었지 나도 같이 따라가면 안 되기나 나도 같이 따라가면 안 되기나 오늘 밤이기엔 이렇게 쓴다 아직도 그 아침이 믿기만 하다고 아직도 그 아침이 믿기만 하.